푸르른 물결같이 세월은 흘러서 지나가고 그 옛날에 그 친구들 지금은 모두 다 떠나갔네. 그 시절 어린 시절 다정히 뛰놀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. 그렇게도 그 시절 모두 다 지나갔나. 내 어렸을 때에 찾아주던 언제 만나도 다정한 친구 슬픔과 기쁨을 내 그 친구야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어디 있나. 세월은 흘러서 지나가고 그 옛날에 그 친구들 지금은 모두 다 떠나갔네. 아.